듣고 싶어 그랬던 거야. 너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. 지난 날들이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거야. 한참 동안을 움직일 수 없어서 예감했었던 이별이었지. 내가 미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떠나는 너를 잡고 싶어 그랬던 거야. 넘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야. 지난 날들이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.